대한민국 99%를 위한 편파방송 나는 꼽살이다. 와! 세상이 밝아질 때까지 여러분들의 눈을 환하게 밝혀드릴 방송 나는 꼽살이다. 아, 오랜만에 하니까 과메가 새롭습니다. 77회이자 시즌 3 첫 방송 시작합니다. 국내의 경제 상황을 정확하게 짚어온 선대인 경제연구소가 최근 미국발 금리 인상과 중국 경기 하락 등 요동치는 세계 경제 흐름을 면밀히 짚어드립니다. 출범 3년과 슈퍼차이나 리포트 론칭을 기념해 선대인 경제연구소가 푸짐한 보고서 구독 이벤트 혜택을 마련했습니다. 리포트 베스트 20, 저성장 시대의 경제의 큰 흐름에서 찾는 투자의 기회 보고서와 5대 경제 이슈 긴급 정리 특강 수강 기회 등 3종 세트를 기본으로 제공합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연구소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선대인 경제연구소 문의는 070-7584-2050, 070-7584-2050. 홈페이지는 sdinomics.com입니다. 나는 꼽살이다. 그 세 번째 시즌이 다시 시작됐습니다. 아, 우리가 석 달을 쉬었습니다. 아, 석 달이란 시간이 짧다면 짧은 시간인데 왜 이렇게 길었나 몰라. 어? 어떻게 들? 우리 동네 할아버지들이 아침부터 식사하시면서 뭘 하잖아요. 죽게 쉬우. 하기는 시차가 바뀌고 사람 외국에서 사는 것 같을 거 아니야. 옷들이는. 왜요? 그렇잖아. 아니 그 아침에 못 일어나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그 뭐 정치하시는 분들하고 맨 같이 밥 먹고 뭐 회의하고 이래야 된다는 거 아니야? 밥은 앞에서 김밥 먹고요. 저는 떠들어요. 아, 떠들어야 되는 거구나. 밥을 못 먹어요. 아, 그러니까 정책 얘기를 자꾸 해줘야 되는 거야? 아니 그리고 아까 앞에서? 녹음 들어오기 전에 했던 그 재수 없는 이야기 또 해봐요. 그거 왜? 어, 뭐 나만 없으면 싸운대잖아. 아니 저랑 그러니까 그 왜 아싸리판이 왜 들어가냐고. 잘 있다가 돌아서 나면 싸워서 신문에 백바닥 하게나. 그래. 우리 우띠리는 어떻게 그 낙곱살이 쉬는 동안 애들은 다 잘 크고 있는지. 아, 한 살, 네 살인데요. 아유. 돌아가면서 아파요. 네 살이구나. 에 그때 아플 때지. 네. 아, 병원에 둘이 한꺼번에 가면 좋겠는데 한 놈 가야 되는데 또 둘을 다 데리고 가야 되잖아요. 야, 근데 이게 어린이집에 꽤 일찍 보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계속 아파요. 그래서 식구들이 아무도 안 아픈 날이 없고 고양이도 손톱이 아파요 요즘. 고양이가 손톱이 아프면 어떡해. 네, 아니 그 애기 때문에 고양이를 하참 못 도와줬더니 발톱 못 잘라줬거든요. 하나가 조금 기형으로 자라서 손톱이 아플 것 같더라고요. 아유, 저 빼고 다 아파요. 그렇구나. 고양이는 손톱하고 발톱을 어떻게 구분해요? 앞에 있는 건 손톱이고 그래. 뒤에 있는 건 발톱이고. 그걸 모르니? 난 발톱밖에 없는 줄 알았어. 뒤에 거는 잘 못 잘라주고 하도 앞에 건 잘라주는데요. 몇 달 못 잘라줬더니 아, 굽었더라고요. 아, 그래서. 굽어서. 그래요? 네, 우리 우띠리는 그렇게 지냈고 아, 오래간만에 우리 선띠리. 그동안 그 편했는지 머리숱이 좀 더 좀 난 것 같아요. 괜찮은 것 같아. 오늘 좀 부풀렸어. 왜? 방송 출연하나? 아까 스페셜에서 다녀갔잖아. 아, 봤어요. 그래서 그렇구나. 네. 그래서 머리를. 오늘 뭐 네. 단정하고. 오늘 완전히 굴욕이었어, 근데. 왜? 아니, 뭐 내가 주인공인 줄 알았는데 결국 들어왔더니 미아누님 보더니 미아누님 촬영분이 훨씬 많아. 아니, 그러니까 나도 깜짝 놀랐는데 내가 방송 출연을 자주 안 하니까 그런 혜택이 있더라고. 그러니까 골방에서 보니까 반가웠나 봐. 네, 네. 우리 옛날 다 일하던 네. 분들 아니겠어. 네. 그러니까 출연한다며 스튜디오에. 찍기는 했는데 그거 틀어주긴 하나요? 아, 그러니까 찍어는 많이 가는데 이제 가봐야 하는 거지. 모르지. 근데 진짜 기분이 묘하더라고. 내가 분명히 주인공인 것 같은데 갑자기 좀 지나니까 내가 다시 꼽사리가 된 것 같은 거야 이게. 우린 뭐 영원히 꼽사리잖아. 제가 여의도에 있으니까 최근에 이제 방송국 PD들 자주 보거든요. 근데 진짜로 의기소침해 있더라고요. 뭐 주는 월급 받고 프로그램 하지 말라면 하지 말고 그러니까. 쉬라면 쉬고 PD들이 좀 기가 살아야 되는데 그런 날이 빨리 와야 되는데 그럼 우리 선띠리는 어떻게 지냈는지 일단 뭐 계속 바쁘게 지냈어요. 일단 뭐 선대인경제연구소는 잘 되고 있고 예, 뭐 7월 달에 한 700명 이렇게 참여하는 뭐 대규모 특강도 성공적으로 했었고요. 예,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오셨고 휴가 좀 갔다 와서 지금 또 짜잔 이벤트를 또 하고 있습니다. 오. 이게 연구소 출범한 지가 이제 3년이 됐어요. 아, 생각해보니까 이게, 예. 네, 아니, 그러니까 2012년 여름에 시작을 했는데, 야, 그때는 솔직히 막, 그토록 이랬죠. 왜, 낙곱살 방송에서도 그랬던 것 같은데, 10년 후에 뭐, 삼성경제연구소를 그래, 능가하겠다고. 누님도 기억하시죠? 기억해. 근데, 속으로는, 이게 될까? 먹거나 살까? 이런 생각 사실 했거든요. 근데 지금 이렇게 3년 지나서 이렇게 돌이켜보니까 뭐 폭발적인 성장을 했다고 하긴 그래도 그래도 꾸준하게 계속 성장했더라고요. 생각해보면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제 뭐 정성과 애정과 관심을 보내주신 거죠. 그렇지. 너무 감사하기도 하고 그래서 뭐 3주년 기념 사은 이벤트 플러스 이제 저희가 슈퍼 차이나 리포트라고 새로 좀 론칭하는 새로운 종류의 보고서를 론칭해요. 그 기념으로. 지금 뭐 차이나 엄청나게 네. 지금 차이나잖아. 누님. 아, 이거 38년도 개근데 이거. 그래도 재밌지, 이게. 미안해. 그러니까 하여튼 10년 후에 삼성경제연구소를 능가하겠다. 지금 삼성경제연구소는 없지? 없어요. 아니, 근데 지금 벌써 능가했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삼성경제연구소가 요즘 굉장히 축소하고 그 대외활동 자체도 줄이는 중이라서 네. 얼마 전에 막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래도 제일 오래된 민간 싱크탱크 같은 건데 발전시켜야 되지 않겠냐고 저한테 물어봐서 그렇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외형적으로는 지금 선대인 경제연구소 더 클걸요. 대외활동 이런 거 보고서 나오고 거의 뭐 그래. 역시 같은 팬끼리로 이렇게 뛰어주는구나. 아니 같은 팬이 아니고 어디 보면 뭐 맨 선대인 계속 나오고 오늘도 네. 뭐 SBS 스페셜에서 촬영 나오는 거 봐. 여기 우리가 이제 녹음하는 데가 벙커원에 우리가 돌아왔는데 이 골반까지 SBS 대 SBS에서 찍으러 오는 거 봐. 카메라가 뭐 몇 대가 왔는지 막 드론도 막 띄우려고 그랬는데 여기 지하라서 못 들어가 되는 거야. 지미집까지 오려고 지미집 아니 지미집이 앞에 차는 지미집이 왔더라고. 지미집이 이렇게 크레인이잖아요. 네. 그거 아니고 배에다 뭘 차고 왔더라고. 아까 어떤 사람이 카메라를 이렇게 돌리는 거 있잖아. 그러니까 나는 보고도 차고. 그게 뭔가 뭔지 모르겠더라고. 그거 왜 스포츠 경기할 때 이게 배에다 허리 벨트처럼 탁 차고 쫙 뛰면은 이게 같이 쫙 옆으로도 되고 앞으로도 되고 이런 그렇구나. 카메라란 말이야. 그 외형은 SBS가 딴지일보보다는 나을 수 있겠지만 진로는 아마 딴지일보한테 밀릴 겁니다. 왜? SBS가. 왜? 선대인 경제연구소가 삼성경제연구소를 능가했듯이. 이유가 이상한 것 같아. 이상한가요? SBS가 훨씬 나은 것 같아. SBS. 아직. 나도 SBS 가고 싶어요. 아니, 다들 좋은데 광고 좀 끝내자고, 이제. 딴지일보 안 가고 싶어요. 이벤트 뭐. 아니, 그래서 저희가, 그 세계 경제의 큰 흐름에서 이 여러 가지 기회를 포착하는 법과 관련한 특집 보고서도 내고요. 또 5대 경제 이슈 긴급 정리하는 특강도 9월 22일 날 합니다. 아, 정말 저 가고 싶더라고요. 네, 그런 이런 특집 보고서 또 특강을 무료로 이렇게 수강할 수 있는 5대 경제 이슈가 뭔지 얘기하셔야지. 그렇게 5대 사람들이 가고 싶어 하지. 그러니까 그걸 물어주기를 바랬던 거지. 나는. 네, 나 지금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기회를 안 주더라고. 네. 누님 다시 물어보세요. 5대 저... 경제 이슈가 뭡니까? 그러니까 세계 경제가 한 두 가지 이슈가 있고요. 국내 경제가 한 세 가지 이슈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맞춰볼까요? 세계 경제. 세계 경제 2대 이슈는 중국 차이나 쇼크. 그렇지. 미국 금리 인상. 그리고 선행학습을 너무 열심히 했어. 낙곱살 3년이면은 정말 예. 경제를 더 경제를 랩으로 할 수 있어요. 예. 그리고 또 국내는 조선 산업이 요즘 크게 흔들리고 있다는. 진짜 큰일이야 큰일. 뭐 조선뿐만 아니라 철강, 뭐 자동차, 전자까지 주력 산업 위기. 예. 그거밖에 모르겠어요. 제가 얼마 전에 통계 쪽 보니까 반도체 때문에 전자가 조금 괜찮은 거로 돼 있는데요. 반도체 빼면은 대체적으로 다 위험하거나 안 좋은 신호가 많더라고요. 반도체도 꼭지점 찍었고요, 이미. 그래서 뭐 국내 이슈는 이제 이야기했듯이 뭐 국내 주력 산업 위기. 그다음에 뭐 부동산. 우리가 주로 이야기하시는 부동산 리스크. 또 요즘 환율 변동 굉장히 심하잖아요. 외환 리스크까지. 아, 크게. 궁금한 거다. 네. 그래서 이 다섯 개 이슈를 선대인 경제 연구소에 그동안에 아주 신내림 같은 내공으로 축적해서 한 번에 쫙 정리해 드립니다. 한 번에 그 9월 22일 날 그냥 한 번에 해는 거야? 그 특강도 있고요. 그 특강은 뭐 그 자체가 유료이기도 하지만 저희 연구소 이제 연간 구독 회원으로 가입하시면 이번 기회에는 무료로 수강하실 수도 있다. 이런 거죠. 그런 거구나. 그 외에 이제 뭐 여러 가지 좀 다른 특전들도 있는데 자세한 사항은 선대인 경제연구소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그러니까. 아주 친절하게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아니, 내가 듣기로는 언제 카페 호미에 와서 경제 특강을 한번 하자. 네. 이런 그 얘기 했었었는데 그런 계획도 좀 세워봐봐. 아니, 10월에 하시죠, 뭐. 그러니까 네. 한번. 그래서 많은 분들이 네. 경제적으로 좀 궁금한 거 이런 거 뭐 질문도 하고 네. 특강 한번 가지면 좋을 네. 것 같고 선띠리는 그렇구나. 자, 9월 15일까지고요. 9월 15일은 연구소 보고서 회원 가입 이벤트 기간. 9월 15일에 끝나고요. 그다음에 9월 22일은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특강. 5대 이슈 특강. 네. 그리고 야, 참 우리 방송이 없으니까 서럽긴 하더라고. 내가 두세 번 이 쉬는 동안에 정봉주 중국국에 나갔는데요. 정봉주 의원이 맨날 그런 거야. 낙곱살 그거 한번 쉬면 다시 시작 못할 걸 막 맨날 놀리더라고. 그래서 내가 진짜 자기나 잘하라 그래. 오기가 발동하더라고 진짜. 꼭 다시 하고 만다. 그리고 순위를 이번에 하면 전국구보다 올라갈 거 말겠어. 아유, 오기 부리지 말지. 그냥 더 쉬지. 그래? 힘들 죽겠구만. 그래, 우리 선띠리는 이렇게 여러분 열심히, 열심히 여러분들을 위해서 보고서도 작성하고, 그 다음에 5대 경제 분야에 대해서도 연구하고, 이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야, 참 그 어떻게 보면은 우리 중에서 가장 그 우여곡절이 많았을 우리 용띠리. 아, 예. 네, 살은 안 빠졌어요. 아, 제가 크게 한 세 가지 이슈가 있었습니다. 안 뵙는 동안에 우선 첫 번째로 제가 이 가방줄이 조금 늘어났습니다. 글쎄, 아, 조금이 예. 아니고 길게 늘어났는데. 예. 박사가 됐어. 야, 이런 얘기를 하고 싶지 않았는데. 이거 예. 박사는 아무나 예. 되는 게 아닙니다. 아, 진짜 이 예. 유일한 석사로서 진짜 서글프네. 논문 통과했다는 거 아니야. 예. 야. 아, 박사 보고 우리가 맨날 개나 소나 다 박사야 그러는데요. 그러니까. 돼지도 박사래. 아씨, 돼지 박사. 아니, 개나 소나 멧돼지까지. 아, 근데 정말 고생했습니다. 아, 고생했네. 이거 허리가 나갔고요. 일단 이 엉덩이 뼈가 또 나가는. 아. 참사가 있었습니다. 예. 그게 또 하나가 뭐냐면은 박사가 되는구나. 예. 제가 새로 팟캐스트 시작하면서 개인 사업자를 냈습니다. 아~ 예. 법인은 아니고 개인 사업자 명의를 이제 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뭘 할까 고민을 하다가 이게 되나 한번 해서 넣었는데 되더라고요. 뭔데? 뭐 7시간 행불 근해. 되더라고. 예. 사업하기 싫은 사람이 다 짓는 이름이야. 예. 본법이 싫어요? 7시간 행불근해로 해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7시간 행불근해 대표 김용민입니다. 내가 볼 때는 네. 대한민국에서 저 제목 써서 되는 사업자는 네. 김용민밖에 없어. 김용민이니까 되는 거야 지금. 그래서 아주 매일같이 세무조사가 들어올 거라고 아, 누가 장담을 하더라고요. 철이 저렇게 없어서야. 되는 이름으로 해야지 이게 말이 돼 이게. 예. 아니 그래도 9월에 광고 완판했습니다. 아니 그뿐만 아니라 저 내가 봤는데 김영민의 브리핑 그게 뭐 팟캐스트 순위 1, 2위를 늘 이렇게 오르내리더라고요. 그 브리핑에 둘이 같이 하나? 아니 아니 매일 데일리로 저 김영민이 하고. 하는 브리핑이 있고. 예, 우리 낙곱살에서 낙곱살에서 하기로 했잖아. 낙곱살, 일주일에 한 번씩. 일주일에 한 번씩. 우리 낙곱살의 곱살이. 예. 또는 쌍꼽살로 주간 경제 브리핑을 저하고 김용민이 같이 또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같은 동네 사니까 예 그렇게 해서 만나가지고. 그래서 두 번째까지는 얘기했고. 예, 세 번째가 이제 국민 TV 제가 이제 4월 말로 그만뒀는데 아주 반가운 소식 우리 현상윤 전 KBS PD를 비롯한 우리 혁신 지도부가 구성이 됐습니다. 제가 이제 1기 지도부 중에 한 명이라고 스스로 얘기하고 다니는데 이제 국민TV가 좀 새로운 전기를 만나게 되지 않았을까. 하여간 뭐 여러 가지로 좋은 소식들 하나 더 해가지고 넷째를 가졌다는 소식까지 전해드리고 싶었는데 아내가 잘 때 문을 잠그는 바람에 뜻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만 가져도 되지. 뭘 그렇게 예? 또 가지려고 그래. 아니, 근데 하나 더 남으면 좋긴 좋아. 네, 예, 그렇습니다. 예. 노력해보시고. 예. 우리 현상윤 선생은 진짜 강식한 PD로 소문난 분이고, 예. 뭐, 바른 언론을 위해서 또 애쓰는 분이고, 예. 그렇기 말씀이 때문에. 참 많으시네요. 분이시니까. 아니, 잘 하실 거야. 예. 그러니까 기대가 됩니다. 예. 아니, 내 김영민을 저기 박사 논문 한참 쓸 때 중간에 한번 만났는데, 야, 내가 이 돼지가 피골이 상접해 보이는 건 처음이더라고. 그렇게 되게 아니 진짜 열가성을 다해서 저 영띠리가 또 힘들었던 게 뭐냐 하면 사실 영띠리 쓰기 때문에 학교 측에서도 부담이 되는가 봐요. 그래서 이 논문에서 정말 무결점, 무오류 상태여야 통과시켜준다 이런 거였지. 그래서 그 완벽한 기준을 충족시켰다는 거 아니야. 대단한 거지.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 논문이 통과됐다 하더라도 변이제가 인증을 말려 한 번 더 검증받아야 돼. 왜냐 기계 놓고 돌려봐야 돼. 아이, 표절 있는지. 그거 했어요 누님. 다 했어. 변이제랑 합작으로 논문 검증센터 이런 거 만들면 떼돈 벌겠더라고요. 믿고 뭐. 검증하였으면 변이제 꽉. 아이 그래요. 이렇게 예. 열심히 우리 용띠리는 정말 나는 저렇게 열심히 공부할지 몰랐는데 카페 호미에 늘 와서 어디 이렇게 보면 뭐 저쪽에 검은 그림자가 이렇게 보여. 그럼 아침부터 와가지고 끝까지 앉아서. 근데 대단한 거는 역시 엉덩이가 질긴 사람들이 공부를 잘한다. 예. 그러니까 끝까지 앉아가지고 하루 종일 앉아서 뭐 예. 두드리다 가는 거야. 예. 그래서 난 깜짝 놀랐어 정말. 아 그렇구나. 어찌됐건 이런 띨띠리들과 함께하는 저는 여왕벌 누나 순학질 누나 김미화입니다. 근데 누님 근황도 좀 이야기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누나는 잘 지냈지. 누나는 뭐 늘 변함없이 교통방송 그때 네. 뭐 시작하면서 지금 뭐 열심히 저녁 8시부터 9시까지 생방송하고 있고 네. 변함없이 또 창원 KBS 네. 홍준표 도지사님 안상수 시장님 뭐 이런 분들을 모시고 하여튼 그분들이 요새 굉장히 이슈를 많이 만드셔가지고 네. 뭐 소재에서 딸릴 건 없다. 아. 아, 그래서 그 시사 프로그램 하기 괜찮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그렇게 지내고 있는 김미화입니다. 지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낙곱살 녹음하고 있는 이곳은 벙커원 스튜디오고요. 시즌 2일 할 때 우리가 오랫동안 이곳에서 녹음을 많이 했었고 정말 뭐 정도 많이 들고 그랬는데 시즌 2는 다른 곳에 갔다가 이제 다시 벙커원으로 왔습니다. 이제 벙커원에서 녹음 스케줄이라든지 뭐 이런 것 때문에 여의치 않으면 뭐 또 다른 스튜디오로 옮기겠습니다만은 결국은 저희는 지하를 못 벗어나는 그런 그 상황입니다. 예전하다 예전에. 네, 석 달 쉬면서 우리가 앞으로 시즌 3 이거 어떻게 할 건지 고민했는데 사실 전에도 분위기 바꿔본다고 뭐 중간에 코너도 만들고 그래봤는데 오래 못 가. 일단 우띠리 선띠리 얘들이 재미가 없어. 연기를 못해. 그래서 그냥 지금 하던 대로 이렇게 하자 이렇게 얘기가 됐고요. 우린 경제방송이기 때문에 또 이제 우띠리 선띠리는 경제 전문가인데 이분들한테 뭐 무슨 우리가 연기를 바라고 이런 것부터가 잘못됐다. 좀 더 경제 쪽으로 집중해보자. 이런 정도의 의견 일치를 받고 아니 이게 무슨 의견을 일치를 볼 거예요. 그냥 의견이 원래 이랬지. 돌이켜 생각해보니까 제 얘기를 너무 안 했더라고요. 그래. 경제학자로서 제가 가지고 있던 전문적인 지식을 안 풀어놓은 것 같아. 생각들도 좀 얘기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리고 농업이나 이런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경제학에서 잘 다루지 않는 것들 중에서 중요한 얘기들이 있거든요. 그런 걸 조금 더 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어쨌든 저는 이제 좀 있어 50이에요. 그래서 50이 되면은 이제 다 내려놓고 이제 놀아야지라는 생각이 강해가지고서 그때까지 어떻게 해서 제가 이제 공부를 했고 무슨 생각했는지 뭐 이런 얘기를 조금 더 해보려고 해요. 아니 50이면 한창 그 자기 가진 보따리를 풀어놔야 될 나이고 60이 되는 좀 놀아야지. 아니, 근데 제가 건강이 그렇게 안 될 것 같아서 술을 조금 줄였어요. 어, 잘했네. 술 뒤지게 먹고 싶은데 아침에 일어나야 돼가지고 술 못 먹어요. 그렇구나. 어쨌든 그 경제라는 게 생각보다 또 재미도 있을 수 있고 보람도 있거든요. 낮술을 때려. 나도 운전도 하잖아요. 아, 그래서 안 되는구나. 보람도 있고. 그래서 그땐 조금 더 인간적인 얘기들. 인간적인 얘기. 그러니까 이런 어셈블리 드라마 보니까 거기서 이제 정치공학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송윤화한테 당신 기술자 같다고. 근데 경제학도 저 유학 시절에 대학원 때 그런 얘기를 좀 했었거든요. 이게 철학이나 생각을 안 가지면은 테크니션이 된다라는 얘기, 우리끼리 뭐 그런 욕을 했었어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경제를 얘기하면은 다 테크니션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그거는 사실 좀 아닌 것 같아가지고서. 인간이 살아가면서 느끼는 희노애락과 그 수많은 것들이 다 경제인데. 그렇지. 그렇죠. 그 너무 그 기술적이고 통계 위주로 이렇게 해서 답이 마치 있는 것처럼. 그거는 좀 아니라는 생각을 요즘 좀 해요. 글쎄. 그래서 이제 어려운 용어라든지 접근하기 힘든 것들을 좀 좀 이렇게 뒤로 하고 우리는 좀 쉽게 쉽게 많은 분들과 공감하는 경제 프로그램을 만들자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 그걸 고민하고 있는 거고. 아, 좋은 생각이야. 선띠리는 앞으로 낙곱살이 어떻게 갈 거야? 그 저는 기본적으로는 뭐 우리가 낙곱살 계속 해오던 대로 하여튼 뭐 경제적 약자의 목소리를 계속 대변하는 역할을 충실해야 될 것 같고요. 근데 뭐 김영민하고 이제 곱살의 곱살이를 그래도 별도로 해보자 이렇게 이야기한 건 그러면서도 사람들이 어쨌거나 이렇게 매일 생활에서 부딪히는 경제적인 고민들, 문제들 있고 또 한편으로는 경제적 이슈에 대해서 되게 시사적이지만 꼭 사람들이 또 새롭게 이 정리해서 듣고 싶은 내용들이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격주를 하다 보니까 좀 못 따라가는 감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주간 경제 브리핑 형식으로 좀 풀어주자. 뭐 그런 이제 이야기를 했었고 사실은 뭐 다른 분들은 모르겠으나 저는 나름대로는 새롭게 만들어 보려고. 든든하지 뭐 우띠리 선띠리 있으면 이제 용띠리가 앞으로 이제 어떻게 할 건지에 따라서 용띠리는 어때? 예. 박사님. 낙곱살이 어떻게 가보고 싶다. 과거에 우리가 참 좋은 사회적 화두,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사회적 화두를 다뤘는데 이제 시즌 3에서는 지금 두 분 형님 보시기에 이제부터 경제가 진짜 심각한 상황이 오는 거 아닙니까? 이는 실질, 실물, 또 실생활 경제와 관련해서 우리가 좀 더 밀도 있게 접근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좀 돈 좀 주면서 하라 그래요. 네.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가 완전히 독립을 해가지고 별도의 법인을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돈이 되는 경제 팟캐스트인데 돈이 안 되는 거는 형용 모순이에요. 네, 그래서 한번 좀 부를 창출하는 그래서 우리가 프로그램의 질을 보다 향상시키고 외연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한번 좀 이어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 어찌됐건 하여튼 그 좋은 얘기야. 부를 창출한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뭐 축적시켜서 자기가 쌓아두겠다는 얘기가 아니고 이제 방송을 발전시키겠다 그런 그 의도로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좀 응원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하여간 스태프 월급 좀 잘 줬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우리 딴 건 몰라도 진짜 게스트한테도 그 좀 차비는 드려야 되는데 술 사라 그러니까 맨날 그리고 형님이 우띠리 형님이 한우 사줄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말이야. 우리가 좀 사 먹을 수 있어야 그렇지, 되는데. 사 먹어야 됩니다. 우리가 전에는 그 앞에다가 타이틀을 붙였어요. 우띠리가 술 끊었다고 그래서 금주 이렇게 네. 붙여도 보고 늦둥이 가졌을 때는 출산 이렇게 붙여도 보고 지난 시즌2는 호미 논안의 그 호미 카페에서 녹음을 했기 때문에 그런 타이틀도 있었고 이번 시즌3는 그냥 그런 거 없이 담백하게 가보려고요. 계산해보니까 시즌1이 43회를 했고 시즌2가 33회 총 76회 그래서 지금 이제 시즌3 첫 녹음이 77회 이렇게 많이도 했네요. 이 따져보니까 그래서 그 연속성을 가져보는 의미에서 시즌3는 77회 시즌3에는 그나저나 중요한 변화가 하나 있습니다. 시즌1은 우리가 매주 녹음했는데 시즌2는 다들 너무 바쁘다 보니까 매주 못했어요. 한번 녹음해서 그걸 1, 2부로 쪼개가지고 방송을 했고 시즌3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 선띠리하고 용띠리가 네. 매주 경제 브리핑을 해드리는 네, 거예요. 네, 네. 많은 분들한테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둘이 다 해먹겠다 이런 얘기인 거지 이제. 뭐 다 해먹어야지 이왕이면 뭐. 네, 일단 그래요. 몸무게가 우리 둘이 제일 많이 나가잖아. 그래. 자 그러면 우리 저 우띠리 뭐 한우 살 생각이 없는 것 같아가지고 각자 빨리 돈 벌어서 한우를 등심별로 특수 부위를 시켜가지고 이렇게 서로 좀 이렇게 부위 부위별로 나눠 먹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의 주제. 오늘의 주제는 심플하게 정했습니다. 우리 띠띠리들이 하나씩 주제를 들고 오기로 했거든요. 내가 낙곱살 쉬는 3개월 동안 이 주제만큼은 꼭 얘기하고 싶었는데 낙곱살이가 없어서 얘기를 못했다. 입이 근질거려서 미치고 환장하는 줄 알았다. 이런 주제를 하나씩 들고 와서 얘기를 하기로 했는데 다들 이제 준비를 해온 듯한 그런 그 표정이고요. 우리 선띠리는 나름 또 이 중에서 가장 준비를 많이 해온 것 같아. 어떤 얘기? 삼성물산하고 제일모직 합병권이 있었잖아요. 그게 뭐 7월 16일 날 사실 합병권이 통과됐는데 그 전에 이제 뭐 엘리엇이라는 뭐 사실 일반인들은 거의 들어보지 못한 외국계 이제 이 투자자분이 저 제동을 걸었죠. 그 합병권에 대해서. 그래서 뭐 한동안 뭐 지면에 이렇게 나오기도 했는데 대부분 언론에서 이게 막 정말 삼성 재벌 광고에 이제 목매달아서 막 이상하게 보도하고 마치 이게 뭐 먹튀 잡은데 뭐 삼성 이재용 일가의 사익을 지키는 게 막 국익이냐 이렇게 포장하고 그런 거 보면서 진짜 아까 누님 이야기하셨지만 진짜 미치고 환장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전에 뭐 파파이스나 뭐 전국구에서 이렇게 방송 가끔 하면 이제 주로 섭외가 와서 제가 나갔는데 이번에는 진짜 제가 양쪽에다가 전화를 해서 이거 나가서 좀 떠들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게 좀 보면은 우리가 팟캐스트가 낙곱살이 그래도 정말 소중한 존재라고 저는 느낀 게요. 팟캐스트 뭐 흔히 이제 잘 나가는 팟캐스트들 많지만 이게 다 주로 뭐 사회 정치 이슈들을 중심으로 이야기하지 경제 쪽은 정말 중요한 이슈들이 생기는데도 그걸 제대로 분석해서 보여주는 데가 잘 없어요. 뭐 얘기하고 싶어도 뭐 알아야 얘기를 하지.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제가 이제 자청에서 나가서 사실 떠들긴 했는데 낙곱살 시작하는 마당에 다시 한번 이거 조금 그때 이후 이야기도 좀 있고 그러니까 좋아. 좀 정리를 해야 되겠다 싶더라고요. 먼저 이 이야기를 좀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이 사건이 굉장히 중요한 사건인데 왜냐하면 한국이 재벌 독식 구조를 그대로 이어가느냐 또는 우리가 여기서 한번 좀 그래도 한번 좀 일단락을 짓고 좀 새로운 전기를 모색하느냐 그 계기가 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거기서 사실은 뭐 완전히 깨졌죠. 뭐 한번 제대로 이렇게 국민적인 어떤 논쟁이나 좀 주의 한기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그냥 뭐 막 대다수 언론에 그런 뭐 먹튀 잡은데 뭐 국익이라는 아주 이상한 프레임으로 이렇게 사태를 해석하도록 가는 바람에 사실 굉장히 뭐 제대로 이렇게 음미할 시간이 없었다. 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정확하게 바라본 거는 어떤 거예요? 이게? 그래서 조금 뭐 하여튼 정리를 해보자고요. 이게 사실 뭐 굉장히 복잡한 이야기이긴 하지만 일단은 발단은 이렇습니다. 이게 20년 전에 이건희가 아들인 이재용한테 3세 승계를 해줘야 되는데 그 작업을 이제 그때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야 여기도 미치네요. 아니 저거 희센이는 어느 거냐? LG 거냐? 삼성. LG에서 방해를 놓네. 삼성 얘기하는데 왜 LG에서 방해를 놓나? 그 20년 전에 이제 그런 그 3세 승계 프로그램을 그때부터 이제 시작을 하는 거죠. 그때 이제 한 게 뭐냐? 비상장 회사예요. 삼성 에버랜드에다가 그러니까 공개적으로 주식시장에 상장돼서 거래가 되는 회사가 아닌 거죠. 이른바 가족 기업인 거죠. 그게 사실 삼성 에버랜드를 운영하는 회사인데 거기에 지분을 삼성 이건희 회장이 그 삼남매한테 물려주는 작업을 시작합니다. 근데 방법이 어떤 거냐? 달랑 한 64억 원의 증여를 해주고요. 정여세 16억 원만 냅니다. 그리고 나서는 아주 희한한데, 그러니까 삼성의 에브랜드 지분을 받으면 대박 날 수 있는 그런 지분인데,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다, 권리가 있는 사람들이 다 포기를 해요. 그리고 이재용이 받아요. 그리고 그 이제 자매들이 같이 받아요. 그렇게 해서 에브랜드의 이제 지분을 그 3남매가 다량 확보하죠. 그리고 이 에브랜드를 통해서 삼성을 지배하는 지배구조에 머리 꼭대기에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제 쭉쭉쭉 가지치기하고 문어발식으로 이렇게 연결해서 사실 삼성그룹 전체를 이제 지배하는 구조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과정에서 그 이후에도 삼성에서는 이재용한테 계속 신내림을 받은 듯한 재테크를 하도록 해줍니다. 아주 기적에 가깝죠. 이재용이 무슨 삼성 주식을 사면 무조건 막 한 10배, 20배씩 뻥튀기가 돼요. 그런 식으로 계속 거듭해서 이제 삼성 인수 자금을 이제 계속 만들어 가는 거죠. 그러면서 삼성 그룹 안에서 이제 지분을 확보하고. 그래서 이 과정에서 삼성 재벌 일가가 이제 했던 수법들은 뭐냐. 기본적으로는 계속 이재용을 비롯해서 이제 삼남매한테 이제 삼성 그룹 안에 주요한 회사들의 이제 지분들을 자꾸 확보해 주고. 근데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이게 상장회사는 이미 주식시장에 상장돼 있고 많이 거래를 하고 이러니까 그 지분을 확보하려면 돈을 엄청 들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수법이 뭐냐. 아까 에브랜드 이야기한 것처럼 뭐 삼성 SDS니 이런 이제 기업들의 비상장 회사들을 만들고요. 여기에 이제 재벌 일가들, 특히 이재용 비롯한 이제 이 삼남매의 지분을 많이 이제 확보해 주죠. 그리고 나서는 그룹 차원에서 일감을 몰아줘요. 그러면 이 회사가 막 커질 거 아니에요. 이 회사들이. 그치. 커지면 이 회사들을 이제 최근에 와서 상장을 시키기 시작합니다. 거구나. 예. 그래서 이제 그게 삼성 SDS고, 그래서 최근에 이제 삼성물산, 제일모직 이 두 건 합병이 이제 추진된 게 뭐냐면 마지막 이 삼세승계의 거의 종지부를 찍는 듯한 그런 이제 작전이었던 거죠. 자, 여기서 이제 좀 질문 하나를 드리면 지금 제일모직이라고 알려져 있는 건 이게 어떤 회사인지 아세요, 누님? 뭐 하는 회사일까요? 옷 만드는 회사 아니요? 옷 만드는 회사 같죠. 예. 옷 제일모직에서 그렇죠. 옷 엄청 좋은 옷들 많이 나오지. 그럼요. 신사복도 예. 신사복 하면 제일모직이고 예. 숙녀복도 마찬가지. 그럼요. 오, 당신의 우아한 멋을 현대 감각으로 표현하세요. 자연색, 자연 섬유의 유연한 모드. 골든 리트는 서울과 파리를 연결하는 동시 패션입니다. 오, 행복한 날, 골든 리트.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 이게 이 포장술에 다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지금 제일모직이 어떤 회사냐? 옛날에 에브랜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삼성이 삼성그룹 전체를 지배하기 위해서 이 이재용 삼남매한테 막 지분을 엄청나게 만들어준 회사. 그래서 삼성그룹 전체를 지배하는 회사인 거예요. 그리고 삼성 에브랜드가 지금 제일모직이 돼 있는 거예요. 왜? 지난해 삼성 에브랜드하고 제일모직이 합병을 했어요. 둘이. 삼성물산하고 제일모직 합병하기 전에. 네. 그래서 합병하기 전에 에브랜드하고 제일모직이 따로 있었는데 이걸 합병하면서 이름을 제일모직으로 바꿔버린 거야. 아, 에브랜드로. 예, 실제로는 내용은 대부분 삼성 에브랜드인데 제일모직으로 바꿔버렸어. 팻말을 바꿔치기 해버리니까 사람들이 헷갈리는 거지. 사람들이 그동안 하도 이제 그래도 떠들어서 아, 에브랜드는 삼성 재벌 일가 회사. 그래서 삼성그룹 전체를 지배하는 회사. 이렇게 다 각인이 돼 있는데 이걸 합병을 하고 나서 제일모직으로 바꿔보니까 사람들이 제일모직 그러니까 근데 모르는 거야 이게 어떤 회사인지. 자, 이런 상황에서 이야기가 약간 앞질러 가는데 제일모직하고 삼성물산이 합병을 했는데 통합법인의 이름은 뭐가 되는지 아세요? 뭐요? 그러니까 두 회사가 합쳤으니까 이름을 보통 합쳤으니까 하나의 이름만 남길 거 아니에요. 그렇지. 그러니까 보통 합병하면 미국 같은 경우는 두 회사 이름을 다 같이 남기는 섞어서. 게 많아요. 뭐 예를 들어서 뭐 휴렛 패커드 같으면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남기는데 이거는 그냥 삼성물산으로 또 바뀝니다. 그러니까 에브랜드였던 게 제일모직으로 한번 세탁하고 이름 세탁을 하고 됐구나. 제일모직에서 다시 삼성물산으로 해서 세탁을 한 거야.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자기네들이 이 삼성그룹을 이렇게 장악해 가는 이걸 이제 대중적으로 좀 이 속이는 효과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뭐냐면 삼성 에브랜드부터 또 제일모직으로 오면서 이재용이 지분은 굉장히 많아요. 일대 주주이거든요. 그러면 저 합병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방식으로 하냐 하면 제일모직에서 이재용이 갖고 있는 지분 가치를 극대화하는 방식으로 합병을 합니다. 그러니까 삼성물산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은 합병을 할 때 이렇거든요. 일정한 시점에 가장 최근 시점에 상장돼 있는 주식 가치를 대체로 이제 평균해서 그 가치 비율로 이렇게 하긴 해요. 법적으로는 그렇게 돼 있긴 한데 제가 보기에는 이게 삼성물산 주가를 그룹 차원에서 의도적으로 막 떨어뜨린 것 같아. 왜냐하면 뭐 지난해부터 해서 주택대출 규제 풀고 해서 부동산 경기 좋았잖아요. 그래서 다른 건설 기업들은 대체로 주가가 올랐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만 떨어졌어. 삼성물산은 역대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어. 올해 1분기 기준으로 하면 지난해 1분기보다 뭐 예를 들어 수주 건수 비율이 수주 물량 비율이 한 5배로 줄었어. 그러니까 아예 수주를 안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일례로 이런 게 있어요. 삼성하면 레미안 아파트잖아요. 그래서 저 반포동 쪽에 정말 이렇게 누가 생각하도 노른자의 땅인데 거기가 재건축 아파트를 지어주십시오. 이렇게 삼성에 들고 가서 이렇게 해달라고 부탁을 했는데도 삼성이 안 해요, 그걸. 누구나 그냥 그 사업은 하면 뭐 건설업체들이 떼돈 번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업인데 물론 아예 수주를 거부하는 거예요, 거의. 그래서 보통 건설업계가 한 5년치 정도의 수주 물량을 갖고 가거든요. 특히 큰 업체일수록. 근데 삼성물산이 한 1, 2년 전부터 물량을 확 줄이는 거예요. 결국은 이제 그렇게 하면 실적이 나빠지니까 주가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근데 제일모직은 지난해까지 이제 비상장 상태로 있다가 이제 상장해서 왔는데 상당히 이제 주가가 좀 오른 상태고 삼성물산은 떨어져 있고 그 실제로는 덩치는 삼성물산이 지금 이제 제일모직이라고 하는 거예요. 한 9배 정도가 돼요. 아니, 3배 정도가 돼요, 3배. 3배 정도가 되는데 오히려 최종적으로 이제 합병을 이제 가치를 산정할 때 합병 비율 정하는 건 오히려 제일모직이 한 3배 정도 더 가치가 있는 것처럼. 왜? 이재용이 지분을 많이 갖고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이재용 지분이 높으면 삼성그룹 전체를 이제 엮어서 지배하기가 쉬운 거죠. 아, 그런 구조가 또 있구나, 네. 우리가 모르는. 근데 이게 제가 왜 이제 미치고 환장했느냐 하면 이걸 그 문제를 제대로 보도하는 언론이 없었어요, 거의. 그때 뭐 메르스 사태가 워낙 뭐 심각하기도 하고 뭐 그러긴 했었는데. 근데 이게 참 어찌 보면 되게 서글프게도 국내에서 아무도 뭐 견제나 이렇게 비판을 못하고 있는데 엘리엇이라는 뭐 외국계 자본이 갑자기 나타난 거죠. 그래서 나타나서 이제 이거 주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거다. 그러면서 이제 문제를 제기한 거예요. 엘리엇은 어떤 관계에 있는 건데? 그러니까 엘리엇이라는 건 그냥 흔히 말하는 그냥 외국계 투자 자본이에요. 투자 자본인데 삼성물산하고. 네. 삼성물산의 이제 대주주였던 거죠. 아. 그러니까 한 7% 정도의 지분을 갖고 있었던. 그래서 이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아, 우리가 투자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삼성 예를 들어서 합병을 했는데 원래 정상적으로 했더라면 뭐 적어도 제일모직하고 비슷한 가치를 최소한 매겨줘야 되는데 뭐 3배는 아니더라도 오히려 거꾸로 한 3분의 1 수준으로 이렇게 가치를 매겨버리니까 자기네들 주주 가치가 확 떨어져 버리는 거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가만히 있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 합병안에 이제 제동을 걸고 나선 거고 이게 부당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거고 사실은 이건 뭐 그냥 우리가 자꾸 외국 자본 하니까 물론 뭐 실제로 먹튀 자본도 있었고 굉장히 불법적인 행위를 했던 것도 있었지만 그냥 이 문제 제기 자체는 어찌 보면은 정말 뭐 정당한 문제 제기였던 거죠. 어찌 보면 주주 입장에서 보자면 근데 이걸 이제 언론들이 엘리엇은 이제 먹튀 자본, 뭐 글로벌 뭐 깡패 이런 식으로 이제 포장을 하게 됐고, 그다음에 이제 삼성의 사실 이재용의 사익을 챙겨주는 그런 합병인데 이거는 막 국익을 지키는 것처럼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포장을 하니까 많은 분들이 아 이게 이제 사태를 좀 제대로 판단하기가 좀 힘들어지는 뭐 그런 상황들이 있었고요. 특히 제가 이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번에는 뭐 삼성이 이 그 이게 이제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이제 이 문제 제기가 들어오니까 자기네들 그리고 뭐 재벌 3세 승계 과정에서 아주 핵심적인 과정인데 거의 마무리 단계인데 그러니까 뭐 언론들의 뭐 엄청나게 해유 협박 뭐 광고 물량 공세를 하면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은 오는 7월 17일 주주총회를 개최합니다. 합병을 통해 바이오 사업 등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기업으로 다시 태어나고자 합니다. 그러나 엘리엇은 합병을 무산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삼성물산 주주님들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주주님들의 주식 한 주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뭐 기사 압력이 엄청났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심지어 뭐 매경에 있는 사람들조차 이 원래 뭐 친재벌 신문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조차 뭐 엄청난 압박감을 느낄 정도로 그렇게 뭐 엄청나게 관리했다 그러더라고요. 삼성이 그거 아세요? 삼성물산 주주들 이제 이게 합병한 결의는 주주총회에서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일모직은 뭐 반대할 표가 별로 없는데 삼성물산은 엘리엇부터 해서 이제 소액주주들도 있겠지. 자기네들은 이제 주가가 막 떨어지고 이러니까 사실은 기분이 좋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주총장에 가서 이제 뭐 하고 그다음에 삼성물산에 투자했던 다른 외국계 투자 기관들도 보면 이게 정말 너무나 막 편법적으로 이제 이재용 그 이 지배력을 이렇게 강화해 주는 방향으로 이렇게 이게 삼성물산의 가치를 확 깎아 버리니까 이제 좀 뿔이 난 거죠. 그래서 이제 막 주총장에서 이제 이 합병안을 두고 삼성 쪽은 합병안을 가져가려고 하려고 했겠지만 반대하는 쪽은 부결시키려고 했던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세대끼리 이제 심각하잖아요. 치열하잖아요. 그러니까 삼성물산 같은 경우는 요번에 보니까 별의별 짓을 다 했더라고. 그러니까 하청업체들한테 가서 하청업체들의 뭐 고객이나 뭐 이런 관계자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까지 다 동원해서 가가호호 방문해서 그냥 막 이렇게 찬성한 표 던지라고. 그러니까 막 이 해유작전하고 뭐 그런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됐어? 그건 그냥 넘어갔어? 사실 우리가 뭐 삼성공화국이라고 불릴 정도잖아요. 그래서 뭐 법원에서 엘리엇 쪽에서 냈던 이제 뭐 가처분 뭐 금지 소송 이런 거 다 기각되고 삼성이 이제 완성했고 또 합병안도 결국 다 양쪽 뭐 주주총회에서 다 통과됐죠. 우리가 국익을 진짜 좀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좋겠다. 어떤 게 국익이냐. 지금까지 우리가 이렇게 예를 들어서 중견 중소기업 무너지고 골목상권 붕괴하고 그래서 일자리 없고 이러는 게 삼성물산 제일모직 같은 그런 거대한 조직이 뭐 이 재벌 수중에 없어서 그랬냐. 아니잖아요. 오히려 이런 재벌 독식 구조 때문에 우리가 뭐 동네 빵집까지 문 닫는 사태가 벌어졌고 정말 제대로 이렇게 뭐 이 임금을 받기보다는 비정규직 근로자들 굉장히 많아졌고 하청업체들 후려치기, 단가 후려치기 또 스타트업들 좀 시작하려고 그러면 R&D 뭐 이렇게 개발한 거 이런 거 기술 탈취해가고 이게 한두 가지 아니었잖아요. 그러면 이 구조를 2세 때까지 해도 이미 문어발식으로 해서 이렇게 지금 경제가 마비될 정도고 이렇게 산업생태계가 생겨나지 않고 우리 일자리가 안 생겨나는데 이걸 계속 가져갈 거냐 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어쨌거나 결과적으로 3세까지 주구장창 가는 걸로 지금 결정을 해버린 거예요, 사회적으로. 근데 이 외국인 투자자들 입장에서 보자면 이제 이게 이상해 보이는 거죠. 정말 이렇게까지 해가면서 저렇게 합병안을 통과시켜줘야 되느냐. 그리고 저렇게 했을 때 한국 경제의 미래는 계속 괜찮아지는 거냐. 물론 뭐 엘리엇이라고 무슨 한국 경제의 앞날 이런 것보다는 자기네들 이익을 더 생각했겠죠. 그렇지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축이 되겠지. 예. 그런 것들이. 그래서 결국은 쌓이면. 외국인 투자자들이 이후에 어떤 행동을 하냐 하면요. 지금 최근에 뭐 주가 이렇게 떨어진다고 그러는데 실제로는 합병 결의하고 난 다음에 삼성물산 제일모직 주가가 거의 한 30% 떨어졌습니다. 삼성물산 제일모직만 떨어졌냐? 삼성전자 주가도 떨어졌어요. 그 시점부터. 아. 합병 왜? 다음 타겟이 삼성전자가 될 것 같거든. 그러니까 삼성전자도 파는 거예요. 외국인들이 예, 매도하고 예, 그냥 나가는 예. 거야. 그 최근에 뭐 주식시장에서 외국인 투매 자금이 많았다고 그러잖아요. 그거의 한 45% 정도가 사실 삼성 관련주를 판 거예요. 그렇구나. 그러니까 그게 겹쳐 있었던 거죠. 그만큼 얼마나 심각한 문제이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이렇게 위기 구조라는 게 단순히 그냥 무슨 뭐 주가 단순히 떨어진다 이런 게 아니라 그 배경을 보면 뭐 한국 경제 이렇게 심각한 문제들, 이상한 문제들이 진행이 같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러네. 몰랐던. 이 문제는 그럼 어떻게 해결이 나야 되지? 뭐 방법이 없잖아. 이미 다 통과했고. 네. 뭐 이제 넘어간 거네. 그러니까 뭐 재벌 3세 승계를 이제 승인해 준 거죠. 우리는. 어찌 보면. 그게 뭐 원튼 원하지 않든 물론 뭐 많은 분들이 그걸 원해서 해준 건 아니겠지만 결국 뭐 삼성의 힘에 밀려서 뭐 법원도 다 삼성 편 들어줬고 뭐 주총장에서도 어쨌거나 합병안 통과됐고 그래서 이렇게 막 이야기를 하고 나면 그러면 니네들은 뭐 그럼 외국 자본들 뜻대로 됐어야 된다는 그러니까, 이야기냐 이런 오히려. 이야기를 또 막 해요. 근데 우리가 저 아메바가 아닌데 우리 다 박사들이잖아요. 저만 빼고. 다 저는 아직 과정만 끝났습니다. 하여튼 뭐 네. 저는 다차원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봐요. 외국 자본들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급격한 자본 유출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방지하는 장치들을 마련하고 또 그다음에 국내에서 이렇게 건전한 투자 이상의 어떤 불법적인 행태들을 하면 아주 철저하게 단죄하고 예를 들어 논스타 같은 경우에 우리가 얼마나 이야기를 했습니까? 한편으로 거꾸로 예를 들어서 재벌 독식 구조를 해소하고 기업 지배 구조를 이렇게 투명하고 건전하게 만들어가는 거 굉장히 중요한 과제고 사실 동시에 다 할 수 있는 과제거든요. 이걸 그냥 마치 삼성이 기본적으로 그렇게 편법 불법을 다 동원해가면서 그렇게 이 재벌 독식 구조를 이렇게 연장해 가려고 하는데 그럼 다른 네. 기업은 안 그러겠느냐? 또 그러니까 이게 이제 또, 이게 또 반면교사가 그렇죠. 되는 거지.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게 삼성에서 끝나냐 하는 거죠. 현대, 지금 SK 다 비슷한 작업들을 다 하고 있는 거거든요. 얼마 전에 뭐, 국민들 보기에는 훨씬 더 이해하기 쉬우면서 흥미로웠던 게 사실은 이제 롯데 사태 같은 건데, 막장 드라마처럼 이제 연출이 됐지만, 실제로는 한국 경제에 던지는 의미로 보면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권이 훨씬 더 큰 사안이었죠. 그렇구나. 기억나는 게요. 스티브 잡스 죽었을 때 있잖아요. 한국의 초등학생들이 아버지한테 물어봤다는 거예요. 스티브 잡스는 아들이 없냐고. 그래서 뭐 팀 쿡 뭐 아들이 아니야. 그러니까 우린 그냥 2세, 3세로 가는 거를 되게 자연스럽게 그냥 상식적으로 알고 있다가 내 새끼한테 스티브 잡스가 딱 죽는 거 보면서 왜 결혼 안 했어요? 하고 물어보니까 아빠들이 할 말이 없었다는 거예요. 되게 상식적으로 이상한 건데 너무 오래 관행화됐고 맞아. 그다음에 세우려고 해도 막상 또 세우기도 쉽지가 않더라고요. 이게 아주 포괄적인 그런 뭐 종교, 언론, 경제 3세 그러니까 그런 얘기들을 했어요. 차라리 이번에 3세 승계를 용인을 하고 사회화 하는 거로 좀 내놔라라고 대타협을 하고선 4세 승계는 없다고 헌법을 박자. 제가 여름 동안에 미국 서부 쪽을 갔다 오면서 이제 실리콘밸리도 잠깐 들렀었거든요. 애플 본사도 갔었어요. 아, 참, 이 자리를 빌어서 애플 본사 안내를 해주신 제가 성함은 지금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나중에 편집해서라도 넣을까? 아, 감사합니다. 괜히 이름 나오면 그 사람 인생 어려워. 맞아. 그럴 수도 있겠구나. 아, 근데 감사하더라고요. 애플 진짜. 본사 누군지 잡아낼 거야. 아니, 그 애플 본사에 이제 개발자로 계시는 분인데, 그분 안내로 한, 뭐, 캠퍼스 투어를 한 시간 반 정도 했었어요. 두 시간 가까이. 잘했네. 점심도 먹고. 근데, 거기는 진짜 그렇더군요. 그, 스티브 잡스가 어디 가니까 이제 그 건물에 큰 사진이 걸려있고, 뭐, 스티브 잡스의 명언들이 쭉 이렇게 벽에 쓰여져 있어요. 스티브 잡스의 나름대로 이렇게 철학이나 영혼이 있지만 한편으로는 또 그 뒤에 이제 들어선 팀 쿡이 또 리더십을 발휘하면서 이렇게 회사를 끌어가고 있잖아요. 또 거기에 맞춰서 이 회사가 계속 이제 이 성장하고 또 많은 인재들이 모여들어서 애플 그리고 아이폰 제품들 계속 이제 발전시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구조를 사실 만들어가는 게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자, 그럼 이 시점에서 우리 저 이건희 회장님께서는 그 어떻게 지금 용띠에 얼음 물고 있다가 얼음 물고 있다가 네, 쳐다보니까 지금 바로 네. 뱉었습니다. 네, 네 회장님께서 이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신지. 날이 더워가지고 입술에 얼음 찜질을 하고 있는 분이었는데 내 회사를 갖고 내가 알아서 한다는데 왜 이렇게들 시비야? 재용아, 선대인 아직도 안 죽었냐? 아씨 막말 저건 박사를 받아도 막말은 어디 가진 않아. 아 그렇습니다. 진짜 그래요. 그다음에 약간 보완해서 지금 이 사건에 대해서는 이제 국민연금 같은 연기금이 어떤 공적인 역할을 해야 될 거냐. 그게 그렇죠. 국민연금 질문이 또 새로 생겼죠. 그러니까 국민연금이라는 결국 뭐 우리들이 낸 돈이 모여서 그게 대주주 역할을 하는 건데 과연 이럴 때 뭐가 옳은 거냐? 그러니까 아까 이제 국익 이야기도 했는데요. 삼성물산에서 국민연금이 한 10% 이상의 지분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이 합병권을 추인해서 이재용의 지분을 극대화해주는 방향으로 합병하는 게 옳으냐? 그게 국익이냐? 대다수 언론은 그게 국익이다라고 이야기한 거거든요. 그런데 삼성물산에 국민연금 한 10% 이상의 지분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이건 사실 진짜 국민의 돈이잖아요. 이건 국민의 노후돈이잖아요. 그러게. 이게 투자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현저하게 누가 보더라도 주주 가치를 훼손하면서 훼손했는데 예. 엘리엇은 근데, 7. 몇 퍼센트가 지금 항의하는. 네. 그런데 국민연금은 여기서 합병안을 찬성한 거죠. 그런데 이건 나중에 정말 야권이 뭐 국정조사를 해서라도 밝혀내야 된다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국민연금에서 이런 이제 중요한 사안들이 있을 때 의결권을 자문받는 기관들이 있어요. 뭐 13 베스트라는 데도 있고요. 또 한국에서는 이제 그와 역할을 하는 이제 기업 지배 구조원이라고 따로 있어요. 이 여기에서 다 국민연금이 합병안에 반대하는 게 맞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걸 다 무시하고 했어. 찬성안을 던졌어요. 찬성표를 던졌어요.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사실 정권 차원의 어떤 지시가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주체는 누구야? 국민연금에 찬성표를 던지는? 아, 국민연금을 이렇게 해라 저렇게 네네. 해라. 네. 그걸 뭐라 그러냐? 던지자 뭐라... 말자 뭐 이런 최후 결정. 그게 근데 그 지금 문제가 뭐냐면 그 결정 과정 자체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자체를 안 밝혀요. 국민연금에서. 그렇게 중요한 사안인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저는 좀 안타까운 게 뭐냐면 그러니까 새나라 저 새나라대 한나라당은 뭐 그렇다 치지만 새누리당 한나라당은 아, 새나라당 또 이름을 바꾸니까 헷갈려. 아, 새누리당 네, 새누리당은 그렇다 치지만 새정년 같은 경우는 이거 정말 중요한 이슈잖아요. 그러면 이게 당 차원에서 이렇게 성명 하나가 안 나온다고. 아휴 존재 흔적이 그러니까. 안 보여요. 목소리까지 흔적이 안 보이는 아니 그러니까 문제다. 이런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최소한의 논평 성명 정도 나와야 되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지금 뭐 해결하자는 입장이 나와야 되는데 입장 자체가 없어요. 왜 그런 거요? 하여간 지금 국민연금 관련돼서는 여러 가지 고민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있다라는 거는 이번에 다들 생각을 했는데 어떤 식으로 바꾸고 뭐 그다음에 운영 방식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거 계속 고민 중에 있어요. 아니 어떤 식으로 바꾸고 운영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둘째 문제고 그 국민의 국민연금이 이렇게 쓰여졌는데 이렇게 평가가 절하돼가지고 밑으로 떨어지면서 이게 넘어가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왜 항의조차도 못하느냐 그런 것을 국민들이 정확하게 알고 판단할 수 있게 왜 그런 기회를 주지 않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한테 얘기하지 마세요. 너한테 원내 대표 소관 상황이에요. 저는 원외 인사예요. 그러니? 예. 이번에도 무슨 뭐 이렇게 뭐 광복절 특사에서 SK 최태원 회장 풀려나고 또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권 이렇게 통과하면서 국민연금 찬성표 던져주고 하면서 정권과 이제 재벌들 간에 이제 딜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자, 근데 그러면서 이제 재벌들은 나름대로 뭐 정권 차원에서 보답하겠다면서 창조경제에 발목치겠다면서 뭐 청년 고용 특별 대책이라고 막 쏟아냈거든요. 근데 내용 뜯어보면 다 꽝이에요, 다. 언론에서 뭐 대대적으로 엄청나게 청년 고용 뭐 채용하는 것처럼 나오는데 실제로 내용 뜯어보면요. 예를 들어 삼성 같은 경우에 삼성이 뭐 대대적으로 지네들이 하는 게 아니고요. 삼성 협력사들한테 그것도 인턴 3개월 하게 할 수 있는 뭐 그걸 해주고 그 다음에 그걸 수료하면 삼성 협력사에 취업을 알선해주고 아니 지네들이 왜 안 하고 협력사에 뜨는 기냐고 이건 초수퍼 갑질 아니에요 이게. 그런 걸 청년 고용 대책이라고 버젓이 내놓고 그걸 대책 뭐 몇만 명 이렇게 해놓으면 그게 다 포함시켜놨어요. 언론은 그거 하나 비판하는 데가 없고 오늘 보니까 민중의 소리라고 거기서만 제대로 이렇게 좀 보도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대한민국 언론이 뭐냐 이거죠 이게. 근데 그리고 기껏 이렇게 뭐 결국 했다는 게 내용 뜯어보면 하나도 없이 그냥 수프 갑질하는 걸 뭐 청년 고용 대책 삼성 차원의 청년 고용 대책이라고 이렇게 내놓는 그 재벌 기업들이 무슨 수로 타협이 되겠냐 이거죠. 타협을 하려도 얘네들의 정말 어떤 목줄을 쥐고 같이 협상을 하자라고 해야 되는 거지. 얘네들 뭐 다 그냥 이 재벌 기업들 앞에 가면 슬슬 길면서 무슨 타협이 되냐고요 이게. 얘기 들으면서 이렇게 속이 시원해야 되는데 속이 더 이게 좀 답답해지는 그런 그 느낌 있고 좀 나중에 좀 속 좀 시원하게 좀 해줄 수 있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좀 취미를 좀 갖다 퍼줄 수 있든지 어떻게 좀 해다오. 호미 그래. 카페 호미에서 동치미를 무려 특판할까? 네, 동치미 국물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겨울 되면 속이 식을 거예요. 그래도 겨울은 오고 눈도 오고 맞아. 올 거예요. 그 옵니다, 와 와. 그래서 하여튼 답답한 얘기 우리 선띠리한테 들었고. 2학년 5반 정의사 아버지 정간수입니다. 좀 이삭이가 좀 환경이 좀 어렵게 자랐어요. 지금 현재 이삭이 엄마가 엄청 몸이 아프거든요. 지금 신장 투석에 맨날 얼쑤근 병원을 다니는데 그 환경 속에도 이삭이는 되게 속마음이 기뻐하고 항상 밝게 생활하고 그래도 자기 속마음을 웬만한 표출을 못하고 다니고 또 어머니가 아프다 보니까 뭐 솔직히 음식 같은 것도 제대로 많이 먹지를 못했는데 많이 차려 먹지 못하고 그런데도 발전 투쟁도 안 부리고 그렇게 살면서 또 엄마가 이런 아픈 모습 보면서 자기가 또 꿈이 틀리더라고요. 사회복지가가 돼서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싶다고 그런 식으로 해오고 솔직히 지금 막 그 사춘기 나이에도 사춘기가 또 없었어요. 또 그런 것도 없고 솔직히 엄마 외모 모습이 지금 많이 아파서 안 좋은데도 창피하지도 않고 같이 자전거 뒤에 태워 다니면서 교회도 다니고 그리고 착한 아이였거든요. 그런 마음속 깊은 아이였는데 또 이사기가 또 5대 독자예요. 또 하나밖에 없어요. 저 자식이 없고 또 제가 또 엄마하고 또 이혼한 상태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와중에서도 엄마를 항상 잘 보살피고 있었는데 그게 마음 착하고 또 쓴스피도 해프지도 않고 그런 거 자기 솔직히 속마음이 많이 아픈데도 그래도 항상 웃고 다니는 모습이 되게 좋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참 착하고 고마운 아들이 됐는데 이렇게 뜻하지 않게 하늘나라 가게 됐는데 또 뭐라고 말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제가 또 생전에 또 잘해주지 못했고 엄마는 항상 자기도 자기 잘 챙겼다 생각하는데 항상 후회를 많이 하고 있죠. 어차피 사람들은 다 죽은 다음에 후회를 많이 하지만 그런 상황에서 학교도 열심히 다니고 자기가 뭐 솔직히 막 힘든 상황에서도 학교를 열심히 다니고 출석도 잘하고 뭐야 빠질라 하지도 않고 열심히 다녔거든요. 그런 아이였고 그래서 더 마음이 안타깝다. 지금 변한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뭐 정부나 또 시민들은 지금 양분되고 갈라져 있고 제가 바라는 점 10년 때나 누구한테 바라는 점 뭐냐면 뭐야 우리 입장이 안 되더라도 사람을 도리로서 가치를 못 가더라도 좀 비하거리나 비판하는 거리나 좀 그런 거 좀 많이 그런 비하거리나 비판이 우리의 더 마음 아프게 하거든요. 다른 것보다 네. 착하게 같이 안 해도 좋은데 그러진 않았으면 좋겠고 어차피 제가 이거 일주일이 됐지만 오래 갈 거라고 예상을 했냐면 솔직히 정치인들을 항상 생활에서 되는 게 다 거짓말이잖아요. 거짓말로 해서 정치인 되고 다. 그래서 어느 정도 되게 오래 갈 거는 예상했어요. 하고 과연 이런 진실 규명이 바뀔까도 되게 의아하고 하는데 과연 정부가 과연 뭐야 또 10년 지나고 15년 지나도 자기 그 숨기려고 하지 과연 진실 규명 할까 그런 마음도 있고 그래서 참 마음이 안타까워요. 저는 솔직히 누구나 말하지만 대한민국 인간 대한민국 국민으로 된 게 지금은 후회되고 그래서 이번에 이사기 것도 명예 주민등록도 안 만들었거든요. 솔직히 이 나라에 그거 주민등록 만들고 싶은 것도 없고 대한민국 국민 된 것도 싫어요. 제가 그래서 그런 마음이 그래서 항상 저희를 지지해 주시고 항상 우리 뒤에서 받쳐주시고 국민들께 너무 감사드리고 뭐라 말할 필요는 없죠. 너무 고마운 일이니까 그래서 일찍이서 같이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장훈입니다. 이번에 세월호 유가족들의 목소리를 빌어서 금요일엔 돌아오렴이라는 책이 나왔습니다. 세월호 참사 300일이 지난 지금도 세월호는 아직도 침몰되어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진실은 영원히 그것이 밝혀질 때까지 함께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정말 정의라는 글자가 마음속에 있다면 꼭 책 읽고 기억해 주시길 바라고 저도 절대 지치지 않고 이 일이 해결될 때까지 영원히 함께 하겠습니다. 금요일엔 돌아오렴. 세월호 작가 기록단이 기록한 240일간의 세월호 유가족 인터뷰집. 함께 읽어주세요. 그들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창비. 자, 그러면 저희는 아주 뭐 심각한 저 선티리 얘기를 들었으니까 다음 이 시간에 다시 또 찾아뵈면서 아주 쌈박한 우리 우띠리의 또 특강. 예. 준비를 했습니다. 예, 기대해 주세요. 이번 방송 괜찮았나요? 작별의 여운 이렇게 표시해 주세요.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더 좋은 방송 만들어 달라는 약속 이렇게 응원해 주세요.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기억하셨죠?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